Hey, how you doing? I'm not fine. That's right. Dangerous. 너무 예뻐서 계속 쳐다보게 돼. You look like a star. You look like a star. 너를 볼 때면 떨리는 심장이. Don't waste my time. 어쩔 수 없는 걸 나의 마음 돌려놓으려 해봐도 안 되는데 그만 포기하고 이젠 받길 바래 내 마음 어차피 너로 인한 거잖아. Dangerous 위험하다고 해도 Dangerous 그게 더 매력 있는 걸. Okay.